한양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표부들의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절세 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러시아 이고리 모이세에브 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라오스 조선친선협회, 라오스 직업연맹,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국방상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캄보지아 아미코 유한회사 총경리 가족이 보내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한편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섭의 공동 리사장이 중국 홍콩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